조그만 날 그짓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무언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화질처럼 색분이 양자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나란해 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어디로 가는지 진저리 여기까지 마중을 와주네 가파른 오르막 깎아진 절벽도 걱정만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니 너를 본대 우아한 자태 어우 난 몇 번이고 바라고 사랑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불시에 찾아